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인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. 혁명적 당권설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를 조선과의 친선협회의 볼스카 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를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근에 올렸습니다.